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손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손군 닐리리. 춤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내 나라는 손군의 대가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말하라 손군끼라. 이 아침 제존윤 찾아오신 군님 배웁는 전사의 생각 여기서 평양은 천리인데 그 언제 떠나셨을까 말하라 손금기라 사의 생각 야전복 자락에 촛불 씨는 어디서 달린 것일까 말하라 선군이라 높은 영험한 산바라 신의 그 일하시는 성령님 바래는 순사의 생각 형량에 담으면 새벽인데 이 밤은 언제 쉬실까 이상으로 노림유곡을 보내드렸습니다.